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언제나 우리 초소에 함께 계시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김광훈 작곡인 가요는 주체 89, 2000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노래는 백두산 조선인들의 빛나는 사적이 깃든 처소에선 병사의 자랑과 긍지를 통해 군건설 위협에 바치신 조선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담없는 흠모의 감정을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백두산 조선의 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조율가의 특성을 살려 구체화하고 간결하고 진실한 시적 표현들을 통해 감명 깊은 예술적 화폭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진 주제 사상적 내용은 훈모예정 넘치는 선율 형상에 의해 뚜렷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리듬을 타고 솔대조식에 기초한 선율은 동쪽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율의 첫 부분에서는 마치 그날의 가슴 뜨거운 사연을 이야기하듯 순차 진행 위조의 부드러운 선율적 구성으로 흐르면서 숭엄하면서도 친근한 소중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선율은 둘째 부분에서 보다 세차게 설레이면서 종소적 고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래는 군건설에 바치신 백두산 조선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논리 풀리보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우리는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림호건 작사, 김준붕 작곡인 가요는 주체 55, 1966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노선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하게 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민의 높은 혁명적 기백을 도래한 전투적인 대중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항일혁명 투사들이 물려준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옥색에 틀어잡고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다지며 모두가 일당백의 초병이 되어 사회주의 조국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우리 민과 인민군 군인들의 전투적 기상과 우리 조국의 불패의 위력을 긍지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는 무게 있고 씩씩하면서도 전투적 낭만으로 차넘치는 선율 형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